얼마나 변했을까. 이젠 날 잊어버렸을까.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작은 별 저 하늘에 높이 떠오르는 밤이면 그대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라 나를 떠나 멀리 갔지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했던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. 가끔씩 난 생각해 왜 널 잊지 못하는 건지. 그러다 내 쓸쓸한 밤이 찾아와 나를 떠나 멀리 가지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했던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. 며칠 밤이 새도록 너를 위해 눈물이 흩어져 있어. 너를 위한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. 만날 수 없지만 사랑했던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. 먼 훗날에 너를 다시 만나도 너를 찾을 수 있게 너를 찾을 수 있게.